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안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 같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1960년대에 미국의 한창 그 히피족들이 기승을 부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기성사회 통념과 또 제도, 가치관을 전면 부정하고 가정과 새의 불만을 품은 젊은이들이 바닷가로, 거리로, 골목으로 나와서 함께 노숙을 하며 홈리스들이 되어서 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미국의 이 히피족들이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 복음주의 목사님 중에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특별히 이 히피족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히피족들이 복음을 들고 갈보리 채플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상 몸도 씻지 않아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옷차림도 남루하고 머리는 길게 늘어뜨리고 여기 히피족들 보셨어요? 그리고 온몸에 머리를 뒤집어 쓰고 밤새 바닷가에서 그냥 뒹굴다가 그 몸 그대로 주일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그 당시 미국 교회에 다 카펫에 깔려있어요. 카펫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한번 지나가거나 성찬용 잔을 꼽으라고 구멍을 뚫고는 거기에 의자 구멍에 발가락을 올려놓고 예배 분위기를 뭐 흩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과연 교회 이름으로 영접해야 할 것인가 놓고 당회가 모였어요. 진짜 논의를 벌였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히피족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은 우리 교회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교회를 난잡하게 하고 다른 성도들을 불편하게 하니까 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대세였습니다. 그때 척 스미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단호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저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막아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나는 이 목사 가운을 벗고 바닷가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내가 히피가 되었으라도 나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히피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내가 저들을 구원하겠습니다. 만약에 모래 때문에 교회 카펫이 더러워져서 저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막는다고 한다면 난 이 교회의 카펫을 다 걷어치우겠습니다. 카펫이 문제라면 카펫을 내가 다 걷어치우겠습니다. 그래서 히피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막지 않고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많은 히피족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믿게 하여서 새로운 교회의 부흥을 전기를 마련합니다. 이 교회 역사에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흔히 홀리 템플,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자체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누가 나옵니까? 어떤 자들이 나옵니까? 죄가 없는 의인이 아니에요. 깨끗하고 거룩한 자들만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한 자들만 모인 곳이 아니에요. 죄와 허물이 많은 죄인들이에요. 죄인이기에 복음이 필요하고 죄가 많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여 그 죄를 사함받고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오늘 믿는 우리가 본받은 성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요, 내가 남보다 조금 낫고 내가 남보다 어렵고 깨끗하다고 하는 의인의식을 버려요. 우리 모두 죄인들이에요. 우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나도 죄가 많은데, 나도 허물이 많은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며 차별하며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 우리 교회 나오면 안 돼. 내가 저 꼴보기 싫어서 나는 안 나오고 싫어. 진연 얼마나 거룩하고 어렵습니까? 교회 꼴보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 그럼 그 사람 교회 갈 데 없어요. 교회가 다 그런 곳이에요. 오늘 찬송했잖아요. 죄인들아, 방황하는 죄인들아, 내게로 오라.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는데, 주님이 받아주시는데 누가 교회 나오는 자를 막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인데, 내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왔어.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정죄하며 예수님께 고발합니다.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지.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온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이 가늠한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쳐주기 위해서 데려왔습니까? 아니에요. 본문을 잘 보십시오. 그 여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들이 이 여인을 벌하기 위한 것이라면 구태 예수님께 끌고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자기들이 아는 대로 법대로 죽이든 살이든지 그냥 법대로 처리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6절의 말씀을 보시죠. 자, 6절 말씀 우리 나가주시면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마음이나 시험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끌고 와서 그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어떻게? 시험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들의 목적은 이 여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잡아서 예수님을 죽인 목적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하면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자예요. 그리고 로마 정부 허락 없이 처형할 수 없는 로마 실정법을 어기게 되기 때문에 로마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말라 하면 무엇을 어기는 것입니까?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럼 유대인들의 원성을 사게 됩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율법도 거시는 자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한 딜레마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자인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노리는 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지게 해서 잡아주기. 예수님께서 이들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아무 말씀이나 대꾸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글을 쓰실까 궁금하죠? 근데 성경이 이걸 다 속시원하게 기록해 주시면 좋았는데 오늘 보니까 무슨 글을 쓰시는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지요. 근데 추측하기는 어떤 분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무리들의 이름을 적으면서 그 자신들의 제목을 다 적었을 것이다. 아무개는 무슨 죄, 아무개는 저쪽을 놓고는 봐라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일어나서 사실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은 가능하다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들켰어 잡혀왔지만 너희는 죄를 지었어도 단지 들키지 않은 것 뿐이지 너희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가, 너희 속에도 지금 죄가 얼마나 많은가. 율법대로 한다면 가늠한 이 여인뿐 아니라 너희도 너희 죄로 인하여서 마땅히 정죄받아야 하고 심판받아야 하지 않는가. 너희가 이 여인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도 이 여인보다 의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갑시다. 나도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럼 누가 누구에게 돈을 던질 수 있는가는 거예요. 그게 되죠. 그리고는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하나씩 다 물러갔습니다. 돌을 치려고 하다가 다 물러갔습니다. 우리말에 똥 묻은 개가 개 묻은 개를 나무란단 말이죠. 자신이 죄도 크고 자신도 변변치 못하면서 잘난체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흉보고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이것이 죄악된 본성이에요. 자기를 볼 줄 몰라. 예수님께서 이들을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돌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돌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보라. 여러분 내 눈 속에 돌보를 빼고 나면 형제의 눈에 티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자랑하며 스스로 의롭다고 자처하는 유대인들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성품은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거람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이율배반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이 없습니까? 나도 죄인이면서 나만 어려운 것처럼 다른 형제의 허물을 덜추어내고 피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행하지 않으면서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하라고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눈 속에 돌보를 보고 그것을 뺀 후에 다른 형제의 눈에 티를 보라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 전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면 함부로 흉을 볼 수 없고 그를 비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비난할 수가 없다. 무리들이 다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여인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예수님께서 복음을 말씀하고 10절 말씀 우리 나가시시면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에게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지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을 가늠한 자라고 정죄하였으나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어떤 여자인지 지금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다 아셨어요. 율법에 가늠한 자를 돌로 치라는 계명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기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또 예수님이시기에 그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고 그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이 여인이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서 죄가 드러나고 예수님께 끌려왔기 때문에 성전들에 끌려왔기 때문에 이 여자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이 여인이 부끄럽지만 죄가 들켜서 부끄럽지만 그래도 그 죄를 사함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저 생각할 때요 한번 이렇게 우리 같은 잘못한 것이 드러나고 막 타면 막 부끄러워요. 막 창피해요. 근데 부끄럽고 창피함을 당해도 그래도 그 죄를 드러내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 죄를 사함받을 때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걸 믿습니다. 아멘. 감추는 것보다 나아요. 덜키지 않았을 뿐인지 왜 좀 우리 속에 우리가 지금 덜키지 않았을 뿐인지 우리 속에 아직 그 죄가 회개자 죄를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를 짓고도 활보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방에 갇혀 있는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이 그만 가문제를 결코 간과하신 것이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서 죄 없다고 그냥 덮어주시고 그냥 눈 감아 봐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죄가 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냥 죄를 사했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죄값을 다 치르신 후에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속량하지 못할 죄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나오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선언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죄의 선언, 사죄. 예수의 그 피가 모든 죄를 사하지 못할 죄가 없다. 무슨 죄를 지었는가? 얼마나 그 죄가 악한 것인가를 보지 않으시고 무슨 죄이든지 예수께 나와서 그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는 사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요즘 국내 악학으로 이 동성애 문제가 되는 시간인데, 제가 이 동성애 문제에 관해서 많이 저 설치하고, 한 번에 내가 이것을 설교해야 되겠다는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증오하면서 제약시켰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도 감히 커밍아웃 하지 못했어요. 감추고 은둔하며 사람들의 냉대와 멸시를 참으며 지내왔습니다. 자기가 동성애인 것을 밝히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시대가 많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 동성애자들이 당당하게 커밍아웃 합니다. I'm a gay, I'm lesbian. 자기의 성을 밝힙니다. 그리고 뭐, 퀴어 축제 같은 것도, 이상적인 축제도 버리고, 동성애들이 나와가지고 만든 거리를 할부한다면서 막 축제를 합니다. 이제는 사회도 이들을 수용하고, 이제는 대법원에서까지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주고, 이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법까지 만들어서, 동성애자의 권익을 법으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동성애자를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돼요. 법에 걸립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앞으로 저를 볼 때 갈수록 동성애자들, 앞으로 동성애들이 판을 칠 거예요. 학교에서뿐 아니고 미국 전 사회,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자들이 기세를 부리는 시대가 올 거예요. 지금보다요. 더 심해질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동성애가 죄다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법이 어떻게 보느냐를 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요,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예수님이시라면 이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고 생각해보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동성애자들을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게 되면, 가늠과 마찬가지로 동성애는 죄입니다. 세상의 법이 동성애를 허용한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이나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면, 주장을 들으면 다 일리가 있어요. 막 이런 저런 얘기를 다 해요.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든지 성경은, 하나님은 동성애를 죄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가늠죄와 똑같습니다. 구약에서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로마서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공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순리란 말이 있어요. 순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순리를 버리고 영리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업력으로 행함으로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하나님이 가증이 없으실 죄요. 남자와 여자가 순리를 버리고 업력을 행하는 부끄러운 행위임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에 대해서도 이미 성경은 창조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후에 선언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수님께서도 결혼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아멘. 결혼을 누가 제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결혼은 동성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 것이 결혼입니다. 이게 가정입니다. 시대가 흘렀습니다. 흘러뜨게해서 하나님의 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시대가 흐르고 세상이 뒤바뀌고 달라져도 하나님의 저는 법,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하면 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면 죄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간음이든 동성애든 도덕적이든 사기치든 거짓말이든 살인이든 하나님이 명한 계명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죄는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가볍고 더 무거운 것이 없어요. 죄를 하나를 짓든 만 가지 됐든 천만 가지 짓든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보호가 심판이 반드시 따릅니다.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이요. 그 죄는 간음죄든 무슨 죄든 다 포함되는 죄요. 하나를 짓든 열을 짓든 천을 짓든 죄를 지었으면 사망의 심판이 있어요. 죄의 기준은 세상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기준입니다. 아멘? 대법원에서 판결한다고 해서 그게 법입니까? 다수가 다 옳다고 지지하여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지. 근데 오늘 제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성애 죄라는 다 알아요. 믿는 사람이면 죄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동성애가 죄면 동성애자들을 그런 법률법대로 다 죽여야 합니까? 오늘 이것이 핵심이에요.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고 이 여자가 간음하여 현장에 잡혔나이다. 예수님께 끌고 와서 돌로 치려가는 자들처럼 우리도 이 동성애자를 바라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정화하면서 그들 향해서 돌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동성애자가 다 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가늠한 여인이나 동생이한테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지만 그도 역시 나와 같은 죄인이요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하고 죄가 많기에 예수님께 나와 그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받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 믿으면 아멘. 우리만 아니라 가난한 자, 동생이자 우리가 볼 때는 살인자들, 이런 자들도 다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생이다 그러면 막 끔찍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망할 자식들, 지옥 갈 자식들이라고 증오하거나 비난하자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한국에서 키어 축제에 이랬을 때 그 동생을 반대하는 보수파 기독교인들 나가서 한 슬롱을 보면요, 정말 저는 마음이 가슴이 아파요. 사랑이 없어요. 그냥 정죄해요. 증오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욕을 먹잖아요. 사랑이 없다고. 동성애가 죄다 아니다 악이지 전에, 동성 결혼이 합법이냐 아니냐 법을 논하기 전에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법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용납해주는 사랑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하면서요,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아멘.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중에 사랑의 법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요, 이 자식들이 잘못할 때요, 막 잔소리 하잖아요. 잔소리 하는 말이 다 옳아요. 요즘 자식들이 바뀝니까? 잔소리에서 자식들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더 반항해요. 걔들이 몰라서 말이야. 엄마 나 다 알아. I know it. 잔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품고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해줄 때 그 자식들이 주님 앞으로 부모님 돌아오는 거 믿으시면 안 돼요. 아멘. 사랑이, 그 부모의 끝없는 사랑이, 끝없는 사랑이 자식을 변화시키는 거. 아멘. 이게 힘입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아멘. 이런 목사들이 잘못 성경을 보면 지적합니다. 답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저는 예수님이 참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가늠죄를 지으시면 다 알았어요. 다른 사람은 손가락 차라고 죽일 일이라고 돌로 쳐 죽이게 된다고 손가락 차라고,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뭐라 하십니까? 다시는 가서 그 같은 죄를 짓지 말라. 먼저 사랑으로 품고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여인이 어떻게,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원받는 순간 다시 가서 가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죄를 지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사해주시고 자기를 죽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를 살려주신 그 예수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며 거룩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좀 크게 아멘.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골로새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치십시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완전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 때문에 살았고 이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저는요 정말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절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그 어느 누가 핍박자 사울이 예수 믿고 자기니까 핍박하던 그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십자가 육편 강도를 보십시오. 평생 그 가는 것은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사람들 죽인 죄, 평생 죄 짓고 사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십자가 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그가 낙원에 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오늘 가르마 땅 현장에 끌려나간 이 여인이 창녀가 나중에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거룩한 성녀 마리아가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지. 누구만 아신가? 주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를 믿게 하시고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도 이러니 저러니 더욱이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장담하셔도 안 되고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마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내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압니까? 그 사람이 이것보다 더 훌륭한 사람일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 아직도 믿을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을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아직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현재 나를 보시고 실망하지도 마시고 기죽지 마세요. 나도 잘 믿을 수 있고 나도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큰 일꾼이 될 수 있고 장차 내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의 간에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기다리세요.